Workbook, Listening Comprehension, Lesson 8. Pronunciation Practice. A. Listen carefully to the following words and sentences, which are repeated twice. Repeat each word and sentence aloud. 1.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박 교수님 연구실이지요? 실례합니다. 박 교수님 연구실이지요? 2. 듣고 싶은데요. 듣고 싶은데요. 한국 역사를 듣고 싶은데요. 한국 역사를 듣고 싶은데요. 3.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4. 대학교. 대학교. 어느 대학교에 다니세요? 어느 대학교에 다니세요? 5. 1년. 1년. 한국에 1년 있을 거예요. 한국에 1년 있을 거예요. 6.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요. 앞으로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요. 7. 문화. 문화. 한국 문화를 몰라요. 한국 문화를 몰라요. 8. 전공하고 싶습니다. 전공하고 싶습니다. 동양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동양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9. 많이 막혀서. 많이 막혀서.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10. 학기. 학기. 다음 학기에는 몇 과목 하세요? 다음 학기에는 몇 과목 하세요? 11.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12. 편해요. 편해요. 교통이 편해요. 교통이 편해요. 13. 몇 호선? 몇 호선? 몇 호선 타세요? 몇 호선 타세요? 14.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비. Repeat after each phras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ontrast between the two expressions. One phrase in each pair is repeated. Circle the phrase you hear. 1. 올까요? 올 거예요? 올까요? 2. 맛있어요. 마셨어요. 마셨어요. 3. 배우는데요. 배웠는데요. 배웠는데요. 4. 맛있는데요. 마셨는데요. 맛있는데요. 5. 어땠어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6. 좋지요. 좁지요. 좋지요. 7. 시작했어요.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8. 만날까요? 만날까요? 만날까요? 9. 사고 싶은데요. 살고 싶은데요. 사고 싶은데요. 10. 싶어요. 쉬워요. 싶어요. 11. 쉬웠어요. 쉬었어요. 쉬웠어요. 12. 묻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13. 갖고 싶은데요. 가고 싶은데요. 가고 싶은데요. 14. 좋을까요? 좁을까요? 좋을까요? C. Fill in the blanks as you listen to the tape. 1.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2. 내일 아침 몇 시에 시험을 볼까요? 3. 몇 시에 만날까요? 4. 요즘 한국어 수업이 어때요? 5. 늦어서 죄송합니다. 6.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7. 교통이 아주 복잡하지요? 8. 여기까지 직접 오는 버스가 없어서 택시 타고 왔어요. 9. 지하철이 빠르고 편해요. 10.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서 좀 힘들었어요. D. Listen to the conversation between Young Mi and Professor Lee and answer the questions in English. 저 여기가 이 교수님 연구실이지요? 네, 그런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김영미입니다. 다음 학기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여기 앉으세요. 한국어를 얼마나 배웠어요? UCLA에서 두 학기 동안 배웠어요. 뭐 공부하세요? 지금은 경제학을 공부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동양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E. Listen to the conversation between two friends and answer the questions in English. 마크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샌디 씨, 안녕하세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요. 여기 교통이 아주 복잡하지요? 다음부터는 지하철을 타세요. 지하철이 빨라요. 학교에 가는 지하철은 몇 호선이에요? 3호선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샌디 씨, 지금 어디 가세요? 교수님 만나러 학교에 가는데 같이 갈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F. Listen to the information about Sandy and answer the questions in English.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샌디 왕이에요.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두 달 전에 서울에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어 시험을 보러 박 교수님 연구실에 갔는데 차가 막혀서 20분 늦었습니다. 서울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교통이 아주 복잡합니다. G. Listen to the tape conversation between Minji and Mark, and then answer the questions. 마크 씨, 지난 학기 한국어 수업 들었지요? 네, 들었어요. 한국어 수업이 어땠어요? 재미있었는데 단어가 많아서 좀 힘들었어요. 한국어 선생님은 어때요? 친절하시고 잘 가르치세요. 다음 학기에도 한국어 수업 들을 거예요? 네. 재미있어서 또 듣고 싶어요. H. Fill in the blanks as you listen to the paragraph being read. 영미는 지난주에 아파서 학교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에도 못 갔습니다. 오늘 영미는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김 교수님을 만나러 연구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영미에게 한국어 시험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시험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김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한국어 수업은 참 재미있습니다. I. Listen to the questions and answer in Korean. 1.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으세요? 2.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으세요? 3. 여름방학에 어디 가고 싶으세요? 4.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5. 한국어를 얼마나 배웠어요? 6. 요즘 한국어 수업이 어때요? 7.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8. 오늘 날씨가 어때요? 9. 한국어 선생님 연구실은 어디 있어요? 10. 한국어 수업은 어디서 해요? This concludes workbook lesson 8.